under attack. Gonna give everything I have. It's my destiny.

떠나주는 거야 내밀한 글자에 저만나 비겁하지만 내가 못났는 거야 잔인한 이별은 사랑의 말로 그 어떤 말도 위로될 순 없다고 하오 나의 인생의 마지막 멜로 막이 내려오네요 이제 태어나서 널 만나고 죽을 만큼 사랑하고 바랗게 물들어 시린 내 맘 눈을 감아도 널 느낄 수 없잖아 겨울이 갔고 봄이 찾아오죠 우리 시들고 그림 속에 맘이 멈들었죠 파란 눈물에 파란 슬픔에 깃털 쓰려와줘 뜬구름을 날려보낸 사람 심장이 멋진 것만 같아 전쟁이 끝났고 그곳에 얼어붙은 너와 나 내 머릿속 새겨진 트라우마 이 눈물 마르면 촉촉히 기억하리 내 사랑 외롭기도 외롭지도 않아 행복은 다 혼잣말 그 이상의 복잡한 건 못 참아 슬스럽지 아무렇지도 않아 될 수 없는 방황 사람들은 왔다 간다 接下来您将收听到的是英语万花筒，各国文化、世界奇观、风土民情、地道广播剧。 Your kaleidoscope to the world。 6月1号到30号，北京电台听评日，期待您建言献策。 今年将继续推出台长的时间视频直播，北京电台总编辑也将在北京广播网及网络直播平台与您现场互动。 您对北京电台提出的意见建议可以发送稿件到 abcd@rbc.cn 关注广播评议节目详情请拨打听众服务热线6566-1566 6566-1566 大妈您这是 前面不是正拆违建的吗我去看看 您这街巷长都管什么呀 这么跟你说吧只要是咱们街道的事儿啊我都管 那您可辛苦了 嗨不辛苦其实啊靠我一个人也不成还得老街坊们帮衬着才行 大妈您放心全力支持 大妈您说这小店都关了以后买个酱油醋的可就不方便了 这个你们放心咱们街道啊都规划好了这居委会边上啊就是咱们的生活中心那儿的生活物品呀、啊，一应俱全，而且还物美价廉呢。到时候啊，街道还要绿化美化，你们呢就请好吧。 这下咱们小区可就漂亮了。 疏解整治促提升，和谐宜居新北京，壮阔东方潮，奋进新时代。庆祝改革开放40年，北京电台竭诚推出百集叙事。 改革开放是决定当代中国命运的关键抉择，是党和人民事业大踏步赶上时代的重要法宝。 亲历世间传奇，投身伟大实践，置身于过往与未来之间，和我们一起倾听亲切的声音。Radio 774，声音在耳边，世界在心里。北京万语广播，聆听资讯，分享优质生活。 myself that I can't go home. No, I can't imagine never holding you in these arms. I know I never loved that way again. Staring at your picture, hanging on the wall. Nothing left but sad memories in these four walls. Thinking back to the moment, all the times you made me smile. I wonder if I feel that way again. 'Cause all the love I know, I carry in my heart forever.